우리나라의 박봉조 내각 총리는 로마니아 수상으로 임명된 미하이 뚜도스에게 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.